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Amor es una emoción maravillosa de la vida. Es esa emoción que se expresa y se recibe en forma natural y libre. No tiene límites, no exige condiciones, no inhibe, ni avergüenza, y como respuesta está en la alegría de vivir. El amor no tiene principio ni final, no tiene antes ni después. El amor es libre, es eterno. Eres todo en mi vida. Cuando me miro, puedo notar que he cambiado después de conocerte. Comencé a tener sueños y metas, y también comencé a querer volver tus sueños realidad. All of my life, part one. Mi vacío se está llenando contigo. Ahora ya no estoy solo. La persona que me consuela, la que me envuelve cuando estoy sintiendo dolor, todo lo haces tú. Eres la persona que me hizo sonreír otra vez. La persona que día a día me hace feliz. Because it's you. Astro. 많이 변한 걸 느끼고 있어 너 나이가 내가 마냥 너만의 아름다움 못 느꼈다면 네 행복의 소중함 소중한지조차 몰랐겠지 girl 나 아플 땐 널 생각해본 창고 같은 늘 날 계속 치유해주는 넌 나의 안식처 아무도 안 받아주는 주변 시선 감싸주는 너라 또 있으니까 나 살지 다행이야 텅 빈 내 안은 이제 너로 가득 채워져 Puedo olvidarte. ¿Cómo podría olvidarte si ni siquiera quiero dejarte ir? Lo siento tanto, pero por favor comprende el por qué no puedo volver contigo. Te haría tanto daño porque sé que si nos volvemos a encontrar, nos separaremos de nuevo por el mismo motivo. 잘 지내니 나는 요즘 부쩍 Realmente te amé. Te culpo. Estoy odiando los recuerdos contigo de nuevo. Después de perderte, nada tiene sentido para mí. No te extraño. No quiero verte. El amor que me diste, no quiero recordarlo. I love you. Day 6. 싶어져 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도 잊지 못하니까 그래서 널 잊고 싶은 거야 진심으로 Para ti, que debiste tener un día difícil, hoy te abrazaré fuertemente y te diré, estoy aquí para ti, lo has hecho muy bien, te amo. Cuando sientes cansancio puedes decírmelo, yo también me siento de esa forma. Podemos hacernos reír el uno al otro. Hawk, 17. 몰래 웃고 몰래 울고 내 모습을 숨기면서 버거운 제 하루를 보내고 오늘도 끝으로 말 못한 마음속으로만 되새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 때면 나에게로 안겨도 돼 나도 같아 숨기고 숨겨도 가려지지 않는데 그걸 알잖아 우리 서론 웃을 수 있게 미안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제 울지 마 나에게는 넌 한없이 너무도 소중한 걸 오늘 하루도 힘들어 쓸 너에게 말해줄래 내가 있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과감해준다고 Perdón por mi lado egoísta. Perdóname incluso si ya es tarde. Los ojos que antes me miraban, tus manos a las que ya me había acostumbrado, las calles que recorrí contigo, las horas que pasamos juntos. Creo que no puedo dejarlo ir. Sorry. The Rose. 잊혀버린 난 tonight. 잊혀지 않는 말. 돌이킬 수 없어 sorry 이기적인 난 I'm sorry 물들어버린 city lights 차가워진 목소리 돌이킬 수 없어 sorry 이기적인 난 I'm sorry 늦었지만 미안해 oh. Tonight 앞이 가려진 밤 흐려진 기억에 난 왜 또 힘들어져만 가는지 I'm lonely 나만 홀로 남겨진 밤 혹시 몰라 기다려 넌 왜 연락조차 없는지 I'm sorry 가지마 잊지마 날 내가 옆에 있을게 너만 바라봐줄게 난 tonight I'm sorry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girl 다시 돌아와 줄래 네가 없는 나는 없으니까 잊혀버린 난 tonight 잊혀지지 않는 말 돌이킬 수 없어 sorry 이기적인 난 I'm sorry 저만 가는지 I'm falling girl I never let you go 제발 돌아 Es un lazo que une pero no ata. El amor es un todo al borde de la nada. Es la luz que llega un día sin buscarla y que te cambie para siempre la vida. Es tan bello como una estrella, pero tan difícil de conquistar como a una de ellas. Por todo el tiempo que pasaste sola, en serio espero que conozcas a alguien que te ame tanto como mereces. Lamento no ser esa persona. No digas esas palabras, por favor. Sabes que duelen demasiado. Ending es in. IU. 그 말이 더 아픈 걸 antes de dejarte ir, no sabía que el mundo en el que me hallaba era tan solitario. Hermosos retoños crecieron y se marchitaron en este lugar. Por desgracia, eres la estación que nunca volverá otra vez. I will go to you like the first snow. Ailey. Durante días hermosos, yo estaba sufriendo. El mundo entero se veía oscuro, lloraba todas las noches. Tenía tanto miedo de la mirada de las personas sobre mí. En algún punto me odié a mí misma por no ser capaz de recibir amor. Después, dijeron que el tiempo es medicina para cambiar las cosas. Fue cierto para mí. Mientras los días pasaban, me sentía mejor. Thank you. 몰랐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변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Si el amor es un juego, entonces úsame rudamente. Soy tu juguete. Me duele, pero no podemos ser iguales. Porque tú eres la única para mí, y yo para ti soy uno de muchos. Terminaré la historia que nunca pudimos empezar. Fue como una vela encendida antes de la lluvia. No quiero nada más de ti. 없이 날 이용해. 도대체 난 무엇일까 너한테? 이런 질문도 욕심일까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었지만 소박한 기대조차 사치라 느껴진다. 어차피 네 세상에서 한 발짝도 못해. 아름답던 사이로 남아 추억 속에 진열되면 돼. 네 맘 한적해지면 날 발견할 수 있어. 사랑은 바보처럼 하는 게 현명할지도.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나 침묵하는 내 입술은 벌써 몇 장의 편지를 써냈어. 나 하나쯤 내가 변할 뿐이지만 너가 슬퍼하길 원해. Girl, just me, why you can't, I'm with girls. 난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로 인해 채워지는 널 본다면 꺼내줄 수 있어. 넌 내게 단언하고 난 그 중 하나일 테니 주제 넘지 않게끔만 헌신하면서 시작도 안 해본 이야기를 마무리쳐. 당장 타올라도 바람 앞에 촛불 널 밝힌 만큼 흐르는 눈물. 이 달리기 갑자기 멈추면 난 분명히 넘어져. 한 번만이라도 함께 걸어줘. 너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로 인해 채워지는 널 본다면 해줄 수 있어. 가져가주겠니 사랑이 장난이면 가차없이 날 이용해. Now you know all you need is me. I'm your toy. I'm your toy. I'm your toy. 사랑이 장난이면 가차없이 날 이용해. Buscaré en el universo hasta encontrarte otra vez. No pienso dejar ir ni los recuerdos más pequeños. Nuestros recuerdos están tallados en las estaciones. Se mantendrán presentes y te seguirán trayendo a mí. Porque así es el amor. Universe. EXO. 단 하루에 단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란 걸 아프도록 느끼잖아 그 어디라고 해도 너에게 가는 나 El amor es frágil como un pétalo de rosa, pero al mismo tiempo duro como una roca. Es tierno como una mariposa, pero puede convertirse en un monstruo y devorarte por dentro. El amor puede elevarte hasta el cielo o sumergirte en un abismo. Puede ser la mayor de las pasiones o el peor de los sentimientos. Déjame abrazarte aún si es solo por 10 segundos. Tus brazos son tan cálidos. Así es como se sienten. Debe de ser porque te amo. Eres hermosa y no te puedo tener. Si el amor no correspondido sigue siendo amor, ¿puedes salvar mi corazón? Hug me. Icon. Many 놀랬지 내가 새벽 감성에 취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 긴장할 필요 없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들어볼게 나의 발상 할게 너의 서양 알어 우린 친구고 넌 그의 여자친구고 내일도 모레도 아마 평생을 친구로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친구들 친구로 얘기나 좀 하자고 그래서 사실 일부러 이 시간에 불러냈어 미안해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듣기만 해 예의상 참다가 답답해서 화병 나기 전이야 그의 여자인 너를 사랑 아니 좋아해 많이 이미 멀리 와버린 우리 둘 난 그저 말없이 기다릴 뿐 매일 밤 너의 기억을 또 서성이며 초라한 미련을 버리는 중 딱 한 번만 10초만 진지하게 안아보자 멀어지지 않을 정도만 안아보자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만 그저 한 번만 그에게 가고자 안아보자 멀어지지 않을 정도만 안아보자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만 누구보다 증오하던 모습이 내 모습이 됐어 내 머린 안 된다 하지만 난 널 원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져만 가는 내 감정 감춰보려 노력해도 움직여 본능시키는 대로 매번 곁에서는 친구 나 혼자서는 연인 잊어보려 걸어 너와 그 겪었던 거리 꿈같이 내게 완벽해 여름날의 물놀이 가문 같은 내 일상 속에 넌 봄비 같은 스토리 넌 맘의 뜻대로 되지 않은 듯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직도 애틋해서 괜히 맘이 급해 저 혹시 모르니까 가능성을 열어둘게 이미 멀리 와버린 우리 둘 난 그저 말없이 기다릴 뿐 매일 밤 너의 기억을 또 서성이며 초라한 미련을 버리는 중 딱 한 번만 10초만 진지하게 안아보자 멀어지지 않을 정도만 안아보자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만 그저 한 번만 멀어지지 않을 정도만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만 네 품은 이랬구나 꽤 많이 따뜻하구나 사랑을 했었는지 몰라도 가질 수 없는 넌 여전히 아름답구나 네 품은 이랬구나 꽤 많이 따뜻하구나 이루지 못한 사랑도 사랑이라면 내 맘 편해질 수 있을까 딱 한 번만 정도만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만 그저 한 번만 많이 따뜻하구나 너 사랑을 했었지 몰라도 가질 수 없는 넌 여전히 아름답구나 Muchas gracias por habernos acompañado en esta emisión de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amente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